2015년에도 저희 추잡 60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털어버리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단 특집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다음은 네 어딘가요?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다음은 네. 철치 오브 갓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야 이름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라.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네. 내가 모르면 네. 그냥 교회 이름인 줄 알 거 아니야. 내가 네. 이상한 데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교회. 네. 자 하나님의 교회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사실 이렇게 병맛이 되게 넘치긴 하는데.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해악을 미치는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크게 사고를 치진 않고 그냥 자기가 친 그 나와바리 안에서 좀 지내는 분들인데. JMS보다 JMS가 이제 미친 놈이라면 네. 여기는 곱게 미친 놈이군요. 이분들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세요. JMS도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JMS는 되게 그런 걸 추구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경건함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위쪽은 하렘. 그래 들었는데. 아, 위쪽은 하렘. 위쪽은 하렘. 아까 말했잖아 피라미드라니까.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개같이 벌게 그러고. 예, 일단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는 안상홍, 설립자가 안상홍이고요. 안상홍이고 네. 이제 지금 현재 교주는 이제 장길자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안상홍에서 장길자로 바뀌었고요. 예. 그 둘의 관계가. 그 둘의 관계가 뭐 이제 불륜 관계라는 뭐 얘기도 있고 했는데 친부인이 아니야?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어요. 근데 그 둘 사이에 그러니까 뭐 첩이다 부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은 장길자가 안상홍의 부인이라는 거는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와이프 아니야? 안상홍의 부인은 나 와이프인 줄 알았어. 저도요. 안상홍의 부인은 또 따로 생존해 있다. 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몇 명이 생존해 있답니까? 그러게요. 뭐 부인들인가? 네, 뭐. 오. 하여간 뭐 그러니까 뭐 좀 그거는 뭐 아직은 좀 카더라인 것 같고 뭐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62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로 활동을 시작해서 62년? 네. 오래됐네. 62년에 활동을 시작했고 1985년에 이 설립자 안상홍이 죽어요. 아 진짜? 예, 진짜 예. 일찍 돌아가셨네. 죽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길자가 이제 이어받았는데 그 안상홍도 뭐 재림 안상홍이 이제 저기거든요.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냐 예수님이라고 하진 않고 안상홍을 이제 성령이라고 보는 네, 성령이다 네,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데 보혜사야 혹시 안상홍이? 뭐 그런 셈이죠. 그래서 안상홍을 성령하고 동일시하는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 욕 튀어나왔어. 얘도 그러면 거기에 껴야 되지 않나요? 어디? 축구할 때? 어디 껴야지? 껴야지. 성령님 뭐하지? 성령님은 성령님. 그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아 신의 손 같은 거. 아니면 약간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박주영 같이 벤치 워머. 같이 앉아있으면. 그래서 아,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네. 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안상홍님. 야. 이 계시고. 근데 이제 전략이 괜찮아. 야, 아, 틈새 파고 들어오구나.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는 담당하고 이게 마케팅적으로 너무 괜찮은 틈새야. 하나님은 못해. 되게 힘들어. 파고들기 힘들어. 재림 예수 너무 많아. 참별라. 보혜사, 보혜사를 파고든 거지. 보혜사로 가자. 그래.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근데 돌아가셨잖아 성령님이. 네. 네. 성령님이 돌아가셨잖아. 아 네. 엄청 슬프다. 야 이거 야 이거 내가 교인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성령님이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성령님 돌아가신 대책.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대 교주가 누가 됐냐면은 이 안상홍 성령님의 영적 부인이라는 장길자 선생님께서 그렇구나. 와이프는 아니지만 영적 부인. 영적 부인이시고 이분이 이제 이대 교주가 되셨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 어머니잖아. 그렇죠. 장길자가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 이런 교리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다, 어머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용된 하나님은 복수다. 복수형이기 때문에 엘로힘 복수형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거다. 그게 장길자다. 그게 장길자다. 장길자는 성령의 잠깐만. 신부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안상홍, 성령의 부인 장길자인 거야? 그렇죠. 네 번째가 좀 빈약하긴 한데 그냥 넘어가자. 네, 성령의 신부 이제 장길자가 네. 있는 거고 근거가 되는 되게 중요한 말씀으로 믿는 게 이게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이런 구절이거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는 내 어머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구약인지 신약 구약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네. 오더가 혹시 어딘지 알겠어요? 전 검색해보자. 자 다시 이 말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는 내 어머니라. 이게 어디나 이사야서 같은데. 아 이사야서. 찾아봐요 한번. 갈라디아서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있어? 갈라디아서 4장 네, 아 방금 말씀하신 구절은 네. 찾아봤는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 아,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여머니가 우리 장길자 다 이게 근데 어떤 맥락에서 쓰인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머니 하나님 어떤 맥락이든 어머니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하여간 요거 말씀을 좀 근거로 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저 괴수가 그 틈새 공략을 잘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교리에도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대는 세 개의 시대가 있다. 처음엔 구약의 성부 시대가 있고 다음에는 신약의 성자 세대가 있고 논리적이다. 그리고 안상홍의 성령 시대가 있는 거야. 있고 와, 아니 딱딱 맞아. 아구가 맞네. 아구가 맞아. 그리고 성부 구약계 율법이 있었잖아. 네. 그래서 성부 시대의 율법을 성자 시대에 예수님이 완성을 시키고 그쵸. 성자 시대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율법의 미완성이었는데 이거를 누가 완성시켰냐면은 우리 성령인 안상홍 선생님께서 완성을 시키셨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율법이 완성이 안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원래 이제 안상홍은 통일교 라인이 아니고 안식교 라인이란 말이에요. 아, 네. 안식교. 그래서 여기는 토요일을 그걸로 시켜 예배날로 시켜. 예배할까?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 근처에 이 하나님의 교회 서울 본부가 있거든요. 토요일 6시 7시쯤에 그 근처를 돌아다니면은 진짜 바글바글해. 다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뭐 요즘에는 그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옛날에는 설문지였는데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로 저 그 설문지도 받아봤거든요. 얘들이 아까 말했지만 마케팅이 뛰어난 애들이야. 스마트 디바이스 아주. 아니 제가 옛날에 그 저희 동네를 지나다니다가 설문조사지를 받았어요. 네네. 그 퀴즈 같은 거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면 이렇게 뭐 상품을 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뭐 받았더니 좀 이상해. 네. 보니까 문제가 이런 거야. 다음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이 선을 그래, 연결해보라고. 그래서 한쪽에 뭐가 써있냐면은 장로교, 감리교, 하나님의 교회가 써있고 이걸 누가 세웠느냐는 장로, 감독,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장로교는 장로가 그래, 세우고 감리교는 감독이 세웠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라고 연결이 되게 되는 거야 논리적으로. 똑똑한 애들이야 애들이. 아,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장로교랑 감리교만 하나님에다 연결을 시키고 하나님의 교회에다 아무것도 안 했지. 그때 남자 두 명이었는데 표정이 싹 변하는 거야. 약간 이제 좀 화가 난 것 같더라고. 내가 그렇게 긋고 이제 막 가려고 그러는데 막 질문을 계속 하면서 따라오길래 이제 뿌리치고 가긴 했는데 그쪽에는 어그로를 갔다가 약간 홍보 전담 팀이 있나 봐. 아 있죠. 약간 JMS 인터넷 대응팀 같이. 아니, 언론 담당 팀도 있어. 언론 담당 팀이 따로 있나 봐 진짜. 이거는 진짜 스킬이야 이거는. 언론 담당 팀도 있고 여기가 되게 조직적으로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 홍보하는 영상들이 나오는데 네네네. 추천 수가 비추천보다 4배가 높아요. 와. 이건 이제 조직적으로 와서 좋아요를 막 누르러 간다는 거지. 그 마치 그 이명박 각하님께서 영어로 자서전을 내셨는데 팔리기도 전에 그 별점이 만점이 넘었다는 그런 것과 그렇죠. 비슷한 거군요. 오. 그리고 그 하피모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 반대하는 모임 하피모라고 있는데 하피모. 거기서 올리는 뭐 이렇게 뭐 홍보 영상이나 그 하나님의 교회 실상을 밝히는 그런 영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는 이제 온갖 악플과 온갖 비추를 달아서 이제 유튜브에서 되게 그걸 많이 떨어뜨려 놨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2시 탈출 컬투쇼라고 유명한 네네네네. 라디오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여기에 누가 이제 사연을 보냈어. 봤는데 사연이 뭐냐면 길을 가다가 떡을 준다길래 따라갔는데 네. 이상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물을 뿌리더라. 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이비라더라. 이런 네. 사연 나왔는데 이게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거야. 이야.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컬투쇼 난리 났겠네. 난리 났지. 사과를 요구하는 댓글이 1만 개가 달렸대. 와. 대단하다. 그리고 같은 날 와, 쩐다, 여기. 이게 SBS거든. SBS 사옥을 신도들이 그날 바로 항의 방문을 해. 이야. 와, 쩐다, 여기. 그래서 바로 이제 사과를 다음 날 컬투가 직접 했죠. 135만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끼쳐드렸다. 이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저희 방송에 댓글 1만 개만. 달아! 막 댓글 달아! 나 니들 싫어! 이 새끼들아! 그렇게 댓글 달아봐! 댓글 달아! 내가 사과 안 해줄게! 어? 저희도 좀 달아주세요. 관심 좀 가져. 나 클릭해줘! 좀! 홍보가 절로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저는 사실 컬투쇼 되게 항상 즐겨듣는 편인데, 이건 제가 즐겨듣기 이전에 발생했던 일인가봐요. 여기 정식 명칭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회거든요. 아. 근데 네이버에 하나님을 치면 그게 두 번째로 떠. 야, 이거 조직적이다. 봐봐. 하나님을 치는데 하나님 곧 검색어가 먼저 안 뜨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먼저 떠? 검색어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게 이거 야. 돈 내서 만든 거거든. 야, 진짜 대단하다. 검색어를 조정을 한 거야 이거는, 그렇지? 야, 아니 추잠 60분. 네이버에서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뜨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교회.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이게 1, 2등으로 나온다니까 네이버에서. 야. 이 사이버 선교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야. 와, 진짜. 아, 근데 우리 추첨 60분 검색해보자, 말 나온 김에. 우리 몇 번째로 되나 한번 해보자. 지금 바로 실시간. 여러분, 완전 라이브입니다. 저희 추첨 60분은 과연 네이버에서 몇 번째로 자동 완성이 되는지. 추잡하면은 안 나와. 추잡, 개 추잡스럽다. 추잡이 추잡하고 좋지 못한 소문 추잡하다. 아. 추잡 6까지 하면? 그래도 안 나오네. 구글에선 뜨지 않아? 구글에서. 구글 가보자. 구글은 떴던 것 같아. 구글은 뜨지. 저희 아... 되게 찌질하죠? 내가 볼 거야. 자. 추잡. 추잡하니까 구글에서는 다섯 번째에 뜨네. 어, 그래요? 오... 구글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언탑이에요. 이야, 아, 진짜? 하나님을 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야, 쩐다, 여기. 야, 인터넷을. 야, 쩐다, 여기. 야, 인터넷을 종북좌파가 장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장악했네. 이거야, 이거. 야, 진짜. 대단하다. 오, 야, 여기 혹시 북한이랑 커넥션은 없어, 혹시? 북한이랑 커넥션까지는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사실은 좀 시끄럽게 노시는 편은 아니고. 조용조용한 편이에요. 이단치고는 뭐 조용조용한 편인데. 그러니까 워낙 교리가 좀 독특한 데다가 마케팅적으로 성공한. 아니, 그러니까 사실 다른 뭐 JMS나 이런 데가 워낙 싸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착해 보이는 효과가. 그냥 사실 있어요. 이분들은 포교 활동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쵸. 뭐 딱히 뭐 사회에 조직적으로 해악을 끼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본인들을 이단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컬투쇼 사연처럼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존재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게 나오면 되게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식인 것 같아요. 여기 교리적으로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지 않나요? 그런 얘기 아까 말한 거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지금 성령 시대니까 율법 미완성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십자가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거기서. 돌아가셨다. 또 하여튼 이 안상홍 그 일대 교주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썰이 많거든요. 네. 처음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이제 냉면을 드시다 급체해서 돌아가셨다는 성령님께서 소문. 네. 냉면을 먹다가 급체해서 돌아가셨다는 소문. 아, 그다음에 뭐 복상사 했다는 소문. 복상사. 복상사라는 소문.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하여튼 법원에서 이 소송을 어쨌건 해가지고 법원에서 낸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안상홍과 장길자가 불륜 관계다, 뭐 부인이다, 그거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네. 그리고 법원에서는. 안상홍이 뭐 복상사를 했다거나 냉면을 먹고 죽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잠깐만, 근데 냉면이 아니라 국수를 먹고 네? 그 다음 날 뇌출혈을 일으켜서 돌아가신 게 팩트다. 냉면이 아니고 국수다. 국수다. 근데 그래, 내가 지금 안상홍을 쳐봤거든. 세 번째로 안상홍 냉면이 나와. 아, 이거는 마케팅을 좀 맞지 못하셨네. 그래서 냉면이 아니라 국수를 드시고 그 다음날 뇌출혈을 일으켜서 돌아가셨다. 나중에 저 외식 사업 하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제가 아시잖아요. 안상홍 냉면, 냉면집 하나요. 안상홍 냉면. 아니, 안상홍을 쳤더니 안상홍 장길자, 안상홍 어머니나님 다음으로 안상홍 냉면이 나와. 아니, 냉면 얘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인정한 대로 우리가 이제 냉면이 아니라 국수라는 거를 이제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네요. 아니, 칼국수인지 가락국수인지 중면인지 소면인지. 그러니까 뭐 바지락 칼국수 먹다 바지락이 뭐에 걸린 건지. 바지락 그거 먹고 싶다. 나 이제 먹고 싶을 수도 있지 뭐. 에? 아이고. 네, 하여튼 뭐 근데 이분들은 그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이렇게 안식일은 원래 그 지금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네네네. 그거는 이제 뭐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거고 원래 이교도의 축일이었다. 뭐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하는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안식일은 이제 유대교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도 그쵸. 뭐 이게 원래 그 이교도의 축제인데 로마 시대에 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걸로 잘못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뭐 지키면 안 된다. 그쵸. 이런 얘기도 하고 12월일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 뭐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아니긴 하죠. 아니긴 하고 이게 뭐 나중에 제도로서 정착이 된 거니까. 그 제가 아까 그 댓글로 막 키베하면서도 얘기한 건 좀 비슷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게 예수님이 태어난 게 반드시 12월 25일이어야만 기독교가 기독교다울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하는 그런 뭐 안식일 관련된 얘기나 크리스마스 얘기 중에는 뭐 팩트도 있긴 해요. 근데 뭐 이제 그걸 너무 과도하게 강조를 하고 이제 혹은 그 팩트를 하니까. 그 팩트를 안상홍이 성령이라는 거에 연결하는 고리로 사용한다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일반 좀 약간 선량한 어떻게 보면 순전한 크리스찬들한테 그런 걸로 집요하게 이게 들어가면은 그 태양신 미트라의 축일이었던 거 맞아요. 네.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죠. 네. 네. 이게 딱 약간 교리적으로 아니면 뭐 신앙적으로 딱 충격을 먹으면서 아, 이게 맞나보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가버리는 여긴 거잖아요. 또 종말론 주장한 적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88년하고 99년에 아, 정확하게 말하면 종말론은 아니고 안상홍 성령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아, 어, 오, 두 차례 재림론 어, 여기 신선하다. 어, 여러 가지로 되게 뭐 문선명 씨도 재림할 만한데 이 정도면. 어, 그래서 이제 재림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그 2006년도에 저희 한국 종교문제연구소의 탁재원 소장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답니다. 네, 뭐 당연히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2009년에 그 빛과 소금 교회 최삼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안상홍 증인의 신도 어떤 오모 씨가 그 이 목사님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면서 민사 소송을 당했다고 당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너무 웃겨. 목사님이 또 다른 신도인 저쪽 박모 씨에게 안성홍 증인회가 세상에 종말이 온다며 미숫가루를 팔았대요. 안성홍 증인회에서 미숫가루. 미숫가루? 그 무한담물 중에 그러니까 무한담물 같은 거 모르겠는데 미숫가루를 패키지를 만들어서 신도들에게 2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종말이 오는데 왜 미숫가루를 파는지 모르겠는데 미숫가루를 먹은 사람만 뭐 공부가 되나 본데 순간이동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확실히 아니 미숫가루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미숫가루 우리나라 말고 딴 나라에서도 먹어? 안 먹어요. 이걸로 봐서 우리나라가 확실합니다. 예루살렘인 게 그렇지 종말이 오는데 미숫가루를 먹어야 되는데 미숫가루를 뒤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뒤에서 말할 신천지에서도 사실 신의 산은 청계산이다 이런 주장 하시니까요. 신천지 좀 이따 얘기하면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그 장길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면 얼굴도 나와요. 네. 복지기관 단체인으로 나오거든요. 예, 네. 국제 위 러브 유 운동본부 회장이시고 새생명복지회 회장이시고 우리나라에서 맹호장이라는 훈장 받으셨고 2007년에 한국사회복지부문 공헌 대상 받으셨고 위대하신 분이네. 2011년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도 받으셨어요. 와, 어떻게 하면 그런 거 받아? 프리메이슨인가? 프리메이슨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걸 받아? 제 아까 그 미숫가루는 그걸 해요.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네. 종말을 대비해서 구호물품 같은 거를 니네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서 미숫가루 말고도 비상식량, 식수, 침낭, 배낭 이런 것들을 세상에 종말이 여기가 근데 진짜 인터넷 프로파간다를 되게 많이 하는 게 위키백과 같은 데는 이미 건드렸거든요. 여기가 장길자가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대한민국의 복지기관 단체인으로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며 전 세계적으로 봉사 활동을 펼치는 국제 위러브유 운동본부의 명회장을 맡고 있다. 되게 노멀하게 써 있어요. 뭐 이런 걸 다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어휴.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안상홍 같은 경우도 뭐 보시면은 안상홍도 여기 건드렸어요. 보니까 안상홍은 뭐 전라북도 장수군 명덕리에서 출생했고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행하던 새 언약 진리의 회복을 외쳤다. 되게 드라이하게 써 있네. 굉장히 뭐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1981년 주간 종교 신문에 다윗 왕의 예언에 따라 4년 후 죽어야 한다고 미리 말한 대로 1985년에 사망하였다. 마치 본인이 죽을 걸 미리 예언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국수를 많이 드신. 죽을 때가 되었어. 장수하려고 원래 국수가 장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단명하셨네. 그 생각이 웃기다. 그러니까 이런 위키백과 이런 것도 다 조작을 하는 거죠, 사실. 야 이거 믿을 수가 없네. 야, 아 이거 진짜 충격적이다. 아니 실제 위키백과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네.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노멀하게 쓰여져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 왜냐면은. 통일교 문성명만 가도 위키백과에서 진짜 싸움이 치열하거든. 네네. 그래서 반반 정도 되거든 거기는. 네. 물론 통일교회도 왜냐면 인터넷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치열하게 반반 정도 하는데 여기는 그냥 이것만 봐서는 얘가 사이비 교주 종교인 그 종교인지를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요 지금 여기.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이상한 데입니다. 그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웃긴 얘기잖아요. 교주가 죽었고 자기네들이 신처럼 떠받들던 성령님이라고 하는 교주가 죽었고 그 교주가 죽고 새로운 교주가 생겼는데 그 새로운 교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리를 추가하는 종교 세상에 어디 있어. 이건 종교라고 보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그 병신 특집의 마지막 세코봉 최고봉 네. 대미를 장식할 새누리. 새누리. 아, 위험한 발언입니다. 위험한 발언이에요. 새누리. 뭐, 제일 핫한 분들이죠. 아, 네. 뉴 월드. 아. 신천지에 대해서 네네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일반적인 교회 내에서 가장 경계 대상의 신천지죠, 아무래도. 네, 요즘은. 그렇죠. 우리 오도광님이 좀 잘 아시나요? 준비를 해오셨나? 아우, 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면은 칼 맞을 것 같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 신천지 진짜 칼질하니까. 네. 칼질을 하죠. 아, 네, 진짜. 신천지 얘기를 한번 시작해봅시다. 아우, 나 이거 읽다가 무서워서. 화장실에 자주 갔다 왔어요. 하면서. 아우. 예,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할까? 신천지의 역사를 알면. 네. 얘네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신천지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돼요. 오도관과 함께하는 종교판 먼 나라 이웃 나라. 자 네, 신천지 편. 네. 예,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게 언제죠? 19세기 말 아닙니까? 예, 1880년대. 제너럴 셔먼호 아니야? 뭐 그렇게 뭐... 따지면은 뭐 미안해 나. 공대생이잖아. 저기 대동강에 있다가 좌초한 그 뭐냐? 그래가지고 제너럴 셔먼 호시. 네, 토마스 선교사. 뭐 그거 말고 정식으로 정식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는 80년대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조선인 신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목사로다가 처음 배출된 게 1907년. 그리고 한양학번 이전이군요. 약간 네, 이전이군요. 약간 전인데 그리고 이제 외국계 이단 말고 자생 이단들이 있어. 자생 이단. 도착 이단. 도착 이단. 아 이게 국산, 국산.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 네, 메이드 인 코리아 이단이 있어요. 이게 순서가 있구나. 그럼. 기독교가 먼저 전파가 돼, 그 나라에. 그 나라 출신 목사님이 나와. 그리고 해외 출신이 아니라 그 나라 출신 이단이 나오면, 그럼. 이 개신교가 완전히 그 나라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진짜 깔끔한 그, 정리다. 네. 메이드 인 조선, 네, 이단들이 나온 건. 민족주의적이네요. 아, 그럼요. 네. 이단의 원산지 표기가 중요하다. 아, 자, 당연하죠. 아. 네. 1917년. 이라고. 외국이단 쓰지 말고 우리이단 쓰지. 그거 보니까 우리 이번에 외국이단들은 하나도 안 다뤘다. 아, 이런. 예. 1917년인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한 1917년이요? 예, 이순화라는 아, 사람이 정도교라는 걸 만들어 정도교라는 걸. 3.1운동 2년 전. 아, 근데 뭐 예. 그렇게까지 올라가 얘는? 아니, 이게 신천지의 시초라는 건 아니고. 아, 아, 아 네. 일단은 뭐, 이단의 시초입니까? 예, 메이드 인 코리아 이단은 아, 진짜 이 말 너무 예. 웃긴다. 어, 국산 이단. 예. 국산 이단, 내수용 이단은 그러니까 예. 내수 차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재수 그럼. 차별하면 안 돼. 현재 현대자동차처럼 이렇게 그쵸. 따로 만들면 안 되고. 예, 내수용 이단은 1917년에 생겼는데 이단들이 생겨도 오래 못 갔어요. 왜냐하면은 별로 체계화되지 않았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뭐 교리나 뭐 조직이나 뭐 그런 게 보통 교주의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갖다가 전파하는 그러한 수준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되게 이제 뭐 문선명 얘기도 했지만은 문선명에 스승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예. 와, 그 사람으로부터 옥조창생 군왕님의 스승님, 예, 스승될 만한 그러니까 거의 뭐 요다 같은 이제 태황사신기에서 어. 뭐 걔를 가르치던 뭐 어. 오광록 같은 존재. 그러니까. 예. 예, 1930년대 40년대에 이제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백문. 예. 백문. 예.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네.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수도원이라고. 네. 이스라엘 수도원. 예, 야소교 이스라엘 수도원이라고. 모든 이름이 심상치가 않대. 예. 예, 무려 그런 이름을 가진 사이비 집단을 시작을 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1910년대라는 거잖아요. 30년대. 1930년대. 아, 이게 진짜 우리 민족의 고난과 함께 예. 해온 거네요. 우리 이단들이.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940년대에 이제 뭘 이제 생각하냐면은 그런 교주를 하려고 해도 체계화되지 않, 교리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신사참배 사건 이후로 이제 그 평양에 있던 평양 신학교가 문을 닫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일본 그 총독부의 허가를 얻은 조선 신학교라고 있었어요. 네, 네, 네. 예, 거기에 들어가서 신학을 이분이 직접 예, 이분이 신학을 배워서 나오죠. 그래서 교리를 자기네들은 그런 교리를 체계화하는데 이제 이 사람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국교회 이단 메이드 인 코리아 이단의 레전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이게 그렇게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그 퍼거슨 사단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 퍼거슨이 거기 아이스, 퍼기스, 뭐 이렇게 솔샤르를 그런 다 감독하고 어디 가서 그러니까. 비슷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근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 게 그 왜 우리가 비행기 만드는 회사 항공 쪽이니까 이런 얘기 할게요. 비행기 만드는 회사에 되게 유명한 회사 보잉이 있죠. 응. 로카드 마틴 이런 데 들어보신 적 있죠. 보잉도 사실 사람은 성이고 로카드 마틴도 로키드랑 마틴 그 성이거든요. 이 세 명이 다 그 라이트 형제의 형 그 형 그 무슨 라이트인지 까먹었다. 아무튼 그 사람이 교수로 재직하던 그 대학교에 수강생들이었어요, 셋 다. 이름이 그 아저씨가 가르쳤는데 그 처음으로 항공이 역학을 도입해가지고 막 뭔가 가르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르친 애들 이름이 보잉이랑 로키드랑 마틴인 거야. 지들끼리 제들끼리 다 사돈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야. 지금도 지들끼리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 비슷하게 그 무슨 백문? 이백문? 김백문. 어, 김백문 선생님께서. 예. 만드신 거기 밑에서 이제 레전드들이 나오는 거죠. 예, 이분들 그 김백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박태선, 아, 예, 전도관을 만든 박태선 그리고 문선명도 여기 그룹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문선명 계열의 이단들이 이제 쫙 있죠. JMS도 그렇고. 그렇죠. 예,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박태선 계열의 이단이 있어요. 네. 박태선은 근데 상대적으로 김백문으로부터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문선명이고 조금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게 박태선인데 약간 독자 김백문 선생님이 태조 같은 분이에요. 태조. 태조 김백문. 네. 역사 드립 때. 어, 태조. 예, 그래서 그 박태선의 전도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좀 대한민국 이단 역사에 좀 관심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만한 이름인데. 전도관. 예, 전도관. 예, 전도관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교리에 따라서 뭐 감람나무, 뭐 이긴자, 뭐 동방의 의인,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네임들로다가 뭔가 되게 무협 소설 같은 이름들이 가지고 있네. 예, 그래서 자 그 교주의 이름을 그렇게 불린 게. 박태선이 그렇게 불렸고 그리고 이제 말세 사상이나 뭐 계시록을 강조한 게 또 박태선인데 그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뭐 조의성의 그 영생교 있잖아요 옛날에 영생교 예 영생교 10년 전 정도에 조의성이 죽어서 해체됐을 거야 아마 뭐 그러고 뭐 뭐냐 이영수라는 사람이 뭐 에덴 성회 이런 걸 만들고 천도관 이런 것도 있대. 천도관? 천도관. 전도관 말고 천도관. 야, 이런 일 들을수록 문성명 씨께서 선생님이 되게 굉장히 대단하신 게 메이저로 키워놨어 이걸. 아니 난 사람이라니까. 이걸 메이저로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진짜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못 들어본 경우 많잖아요. 종교계를 안 했어도 성공했을 것 같아. 문성명 씨는 근데 거 밑에서 이걸 메이저로 키워낸 거야. 네. 근데 그 전도관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명한 장막성전. 장막성전. 장막성전. 장막성전 잘 몰라요. 장막성전 뭔지. 지금도 신천지 정식 이름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맞죠. 예, 그렇죠. 신천지에 장막성. 지금 신천지의 프로토타입 정도 돼요. 오. 네, 프로토타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로 파기 전 질럿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 김백문 선생님께서 게이트웨이를 세우신 거야. 아. 게이트웨이를 세우시고 질럿을 뽑았어. 그 질럿을 뽑았는데 그 질럿이 장막성전인 거야. 근데 이제 문선명 선생님은 스타게이트를 만들어서 드리어를 뽑은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 다음에 안상홍이 포지를 세워서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다른 누가 이게 뭐 이렇게 그 아둔을 지어서 발업을 한 게 신천지인 겁니다. 이제. 이야. 멋지네. 엄청나네. 여자들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스타크래프트를 하셔야 돼요. 마초 방송이네, 이거 완전. 진짜. 야, 소닉 불러야겠다. 아, 참. 예. 그래서 신천지는 요 장막성전이 예, 자기 역사의 이제 거의 시작인 거죠. 근데 이제 신천지는 이제 자기들의 역사를 갖다가 설명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아. 예, 크게. 배도 멸망 구원입니다. 오. 네. 창조 타락 구속이 아니라 예, 배도 멸망 구원. 구원. 배도 멸망. 근데 구원. 이게 현대사를 관통하는 그런 아, 자기네들이 현대사를 아, 뭐 수많은 현대사의 네. 그 텍스트를 아우르는 컨텍스트다. 예, 듣다 보면은 진짜 병맛 돋는데 설명을. 아, 혹시 그 배도한 사람 중에 그 싸이 장인이 있지 않나요? 어우, 그거는 스포일러에 해당합니다. 아이고, 괜찮아. 아, 그냥 가자, 그냥 가. 좀 알고 계시네요. 아. 싸이짜기. 싸장인. 아. 아, 참. 예, 그, 배도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목자 선택과 언약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오. 야, 되게 대하소설 같다. 야, 이거 보니까. 야, 병신이야, 여기 진짜. 야, 쩔어요, 여기. 아니 굉장히 엄청난 내용이 아니 네. 무슨 진짜 한 편의 대하 소설을 보는 것 같은 대단한 내가 또 스타일이라서 미안한데 스타도 보면 우리는 그냥 막 게임만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스토리가 진짜 길잖아 네, 네. 그렇지 그걸 알고 스타를 하면 또 약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죠 네 예 네. 그래서 목자를 선택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제 그게 누구였냐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유재열 아 유재열 예 뭐 장막성전의 뭐 교주 같은 사람이죠. 생각하면 초대 교주라고 하나. 첫 번째로 발업한 질럿. 뭐 하여간에 예, 경기도 과천에서 66년도에 이제 유재열을 이제 비롯해가지고 몇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돼요. 네네네. 설립이 되는데, 근데 이제 언약이 뭐냐. 유재열과 그 설립자들이 그 이제 손바닥이랑 팔목에다가 이제 그어가지고, 칼로 그어가지고 피를 헐. 내가지고 헐. 이걸로다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 사건이 있어서, 언약 사건. 무섭진데? 예. 네,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봐서 언약 맺은 게 있어? 뭐 할례를 했지. 할례가 그렇지. 할례? 할례는 손목에 하는 거야? 아니. 아니 할례는 할례는 성기에 하는 거지. 얘네는 왜 할례를 왜 손에다 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조폭들이 칼빵 내 가지고 맹세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냥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지. 와, 네. 네, 하여간에 언약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네임을 보여봤습니다. 아, 네임드. 아, 네임. 네임. 네임드가 됩니까? 예, 코드 네임을 받는 거예요. 네임이 진짜 병마신 게 유재열의 아버지가 유인구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명령을 아~ 그 이름 받아가지고 장막성전의 지도자가 되고 나머지 뭐 일곱 사람들이 있는데 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이제 일곱 등불의 역할이 주어져가지고 네. 이제 각각 이제 모세, 삼손, 미카엘, 솔로몬, 사무엘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어요. 대화할 때 얼마나 웃길까요? 얼마나 웃길 거야? 이복의 미카엘 오늘 점심은 뭐 할까? 냉면으로. 아, 뭐 이름이 막 모세 아니 막 그 동방신기처럼 유노유노 최강창미처럼 모세 제열 모세 제열 뭐 뭐 뭐야 뭐 다윈 마니 뭐 그런 거잖아. 다윈 마니. 네, 아 좋네요. 네. 예, 네, 근데 배도의 사건이 일었어야 되잖아요. 이제. 아, 배도. 배도. 배도 사건이 뭐냐? 예. 예. 67년도 이제 1년 후에. 1년 후에 코드네임을 예, 부여받은 이제 임마누엘 유인구랑 이제 천사직에 있던 사람들하고 싸워요. 천사직? 예. 아까 그 일곱 천사 있잖아요. 일곱 천사. 아, 그 싸워 가지고 유인구가 쫓겨나요. 그 자리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쿠데타가. 나 라일리오 무브먼트. 그래서 라일리오 무브먼트. 그래서 그 유인구가 빡쳐 가지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맹세했던 언약서를 불태워 버리고 그냥 떠나요. 오. 라일리오 무브먼트. 아니, 옛날 그 뿌리 깊은 나무 할 때 마치 그 밀본을 보는 것 같아. 밀본 지서를 불태워 버리고 뭐.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나머지 이제 일곱 명도 이제 네. 강하게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판을 깨고 떠나게 되는데, 근데 이때 이제 이만희가 있었지. 이만희가 지금 이제 신천지 교주. 네네네. 예, 이만희가 유재열한테 자산을 다 뺏기고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이만희 나가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유인구 빼고 다 돌아와요. 다시. 예, 다시 돌아오는데, 근데 유인구가 임마누엘이고 대빵이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만희가 다시 대빵 계승을 해야 되잖아. 계승해야 되는데 이제 삼손이라고 불린 유재열이 유재열 네임 코드명이 삼손이었어. 삼손재열. 네, 삼손이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사사기 정도 수준인 거. 네. 지도자가 됩니다. 개커가 네. 네. 그래서 이제 신앙촌처럼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그 신앙촌이라고 하면 박태선의 전도관 내에서 했던 방식이잖아. 신앙촌이. 지금도 신앙촌 상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네, 그게 그거. 아, 거기가 그거야? 오리진이 그거예요. 하여간에 전도관처럼 신앙촌이라 불릴 정도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병크가 저질렀던 게 뭐냐면은 이제 3년 반, 69년도 11월 30일 날에 이제 종말이 온다 그래서 종말이. 69년에. 예, 네, 근데 종말이 안 왔죠?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막 떠나요. 싸우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유재열 대빵 유재열의 무리들이 이만희를 비롯한 신도들에게 이제 고소를 당해서 매스컴에 이제 오르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만희가 사실 유재열을 떠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떠났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삼손을 떠난 걸. 예. 그래서 이게 장막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유재열이 장악했던 그 장막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재열 단체는 나중에 사이비 단체로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찍혀가지고 이제 기성교회로부터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그냥 기성교회의 사람들이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장악을 하니까 그래서 장로교회 사람들이 장막성전 인수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천지 측의 설명은 이제 장막성전이 타락해가지고 언약서를 불태우고 서로 갈라지는 듯 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방의 손인 기성 개신교 장로교회한테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80년 3월 14일이라 써있는데 유재열은 장막성전의 천사와 12장로를 비롯한 재직들 자리를 갖다가 이제 다 기성교회에 넘겨주고 자기는 이제 은퇴를 해서 미국으로 떠나요. 지금도 조용히 살고 있어. 그 유재열이 싸이의 장인. 예. 싸이의 장인은 그러니까 삼손이시구나. 아, 그럼요. 이야, 이야. 위대하신 분이죠. 네, 아이고. 예. 그래서 삼손 싸이가... 장문 들릴라요? 아, 모르겠네. 미국에 살고 있다는데. 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장막성전의 멸망이에요. 네. 아까 이제 궤도 멸망권인데 기성교회에 멸망. 의해서 장막성전이 멸망했어요. 아, 멸망. 예. 근데 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유재열과 장막성전이 이만희 쪽을 갔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이만희 측이 이제 3년형을 언도를 받는데 집행유예. 집행유예로다가 3년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80년부터 83년까지 이제 집행유예 기간을 견뎌내고 이제 신천지를 건립을 한 것이 이제 거기 설명은 이제 구원자의 세력이 영적 바벨론인 니골라당과 전쟁에서 승리한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야. 그래서 이 사건을 이겼기 때문에 이만희가 이긴 자. 이야.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공부 진짜 많이 하겠다. 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이긴 자 이만희가 있는 증거 장막 성전. 지금의 신천지입니다. 이야. 예. 그러니까 신천지가 기성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지. 자기들을 갖다가 멸망시켰는데. 멸망시켰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일어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집유기간이 끝나서 84년 2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책을 써내고 활동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때부터 추수를 시작한 겁니까? 예,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추수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 물론 뭐, 포교 전략은 좀 바뀌었는데, 하여간에, 그, 90년, 지금처럼 이렇게 전국적으로다가 세력을 뻗친 건 90년대부터인 네.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주로 타겟이 기신자잖아요, 기신자들. 네, 타겟으로다가,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이제 엄청 이제, 짝을 맞춰서 이제 해석을 막 풀어요. 썰을 막 풀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비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썰을 풀어가지고, 이제, 그, 막 퍼즐 조각을 맞추다 보면은, 결국 계시록에 나온 예언자는 그 이긴 자. 이만이라는 거죠. 야, 멋지다. 예. 아이고. 교리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렇죠. 교리가 뭐... 기가 막히죠. 신의 산 나오잖아요. 구약에 출애굽기 막 이렇게 모세 할 때 창세기에 네. 예. 그게 이제 청계산이 신의 산이래. 아. 신의 계자를 써 가지고 청계산 할 때 계자가 신의 계자래요. 그리고 청계산이. 아, 우리나라에 계자 쓰는 산이 그거 한 개는 아닐 텐데. 그렇대.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까이는 게 이제 그룹이라는 아, 그룹. 예. 네, 캐루빔 그룹. 그거. 예. 네, 그렇죠. 그 유명한 사건이 우리나라 네. GROUP다. 예. 성경의 그룹은 그 혹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천사를 그 이제 케루빔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룹이라고 한 건데 네.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소그룹, 중그룹 할 때 그 그룹이다. GROUP. 어, 그렇게 해석한 그 설교 영상이 돌아가지고 개까임 당하죠. 좀 무식하네. 무식해. 예. 이 사람들 목표가 14만 4천 명의 신천지 교인을 모아가지고 네, 뭐 그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 넘나요? 넘지 않나? 안 넘어요. 안 아직 안 넘어? 아직 만 명도 안 된다고 아니, 아직 한 지금 7만 명 정도 7만? 추산하는 것 같던데 아이고, 근데 이게 2011년도라고 써있었던 것 같으니까 지금 한 10만 명 되지 않았을까 이제 예. 다 모으면 난리 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12지파 12천 명씩 12지파니까 네. 이제 전국에 이제 12지파를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과천의 요한지파 광주의 베드로지파 대전에 뿌리가 클라스 속에 있다 보니까 야 성골이네 성골이야 여기 막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이만희도 난 사람이야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단에 여러 가지 지금 이단 얘기도 했잖아요. 야 뭔가 다 모아놨네. 그렇지. 뭐 그러니까 마케팅도 하면서 내가 신인 거를 적절하게 설명도 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또 부여해주면서 교리도 세팅을 해놓고 뭐 아주 그냥 그다음에 인터넷 대응팀도 있는 데다가 저는 전반적으로 다들 좀 시대를 앞서가시는 것 같아요. 지성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이 기발함과 기민함 또 이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순간 대처 능력, 순간 반응 속도는 대해하고 네. 결정력은 룬이고 왜 우리가 막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교육 여건과 이런 게 굉장히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빌게이츠나 뭐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 오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 네.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이런 거 하나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거 하나. 그랬겠죠. 아니 막 블로그에 신천지 보혜사 이만희 총회장의 비밀이라고 자기들이 Q&A를 막 달아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리플에 막 자기들끼리 뭐 I love you 달고 뭐 이모티콘 달고 난리 났어. 근데 여기는 인터넷 선교를 열심히 하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저기 교수님께서 저기 탈세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 뭐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탈세가 기본이고 여기는 이제 계신 분이. 예. 탈세가 기본이시고 요새는 이제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랍니다. 1인 1덕글. 하루에 한 명이 반드시 덕글 한 개씩 달기. 사이버 전사가. 뭐 이런 진짜. 운동들을 하고 있고. 여기가 신문사 운영하잖아요. 예, 천지일보라고. 천지일보죠. 예. 천지일보는 그냥 보면은 그냥 언론사 같아요. 다 모든 섹션을 다 다루거든요. 정치, 사회, 문화 뭐 다. 근데 하는데 종교 섹션만 예, 유독 이제 종교 섹션에 가면은 신천지의 편을 많이 들죠.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이 신천지에 대해서는 요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외삼촌이 실제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목사님이신데 그 저희 외삼촌하고 제가 그 외삼촌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그분들 알고 보니 본인의 교회에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아 원래부터 열심히 다니시던 분인데 최근 들어 갑자기 열심히 하시고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막 사람들하고 모임도 많이 나오실 노력하고 했던 분이 너무 잘해서 셀장까지 시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 신천지였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하고 근데 얘기를 해봤는데 정말 얼마나 세뇌를 제대로 당했는지 그분이 신천지인 게 밝혀지고 당연히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께서는 이렇게 모셔다 놓고 잘못된 겁니다. 이래서 잘못된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정말 진심으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당신들이 불쌍하다고 빨리 넘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연기가 전혀 아니고 네네. 정말 이 사람은 뼛속 깊이 정말 DNA 수준으로 그쵸. 이걸 믿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본인이 말하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 건가?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길래 정말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 사람이 너무 진심이었대. 이 세뇌가 그러니까 기성교회가 진짜 사실 다른 여러 사이비들보다 굉장히 최근 들어서 이 커지고 있는 신천지를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도 들 정도로 이 사람이 진심이 보이는. 그런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진심으로 그 교리를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못 들어가시면 어떡하냐 거기에. 그러면서 정말 펑펑 우는 거야. 요즘에는 또 14만 4천 명 말고 또 뭐 휘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아, 추가됐습니까? 예, 예.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휘물이에 들어가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휘무리를 만든대요. 14만 4천 명이 다 찰 것 같으니까. 아직 다 못 찼다는 얘기 못 찼는데 아직 못 찼어요. 못 찼어요. 신천지는 워낙에 사회 문제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집에 못 들어가고. 집에 못 들어가고. 뭐 망치로 때리고 그런 거 있지 않았어? 뭐 일단 뭐 사실 부모랑 절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던 거예요. 예. 사회 문제가 됐었죠. 또 사실 신천지는 제가 주변에 많이 봤는데 네. 제가 그 제자훈련 받았을 때 같이 있었던 분 중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사실 따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분 중에 아는 분 중에 네. 한 분의 부모님께서 신천지에 빠지신 경우. 네, 저도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에 네. 제가 나가고 나서 들은 얘기인데, 집사님 되게 제가 있을 때도 엄청 열심히 하는 분이었거든요. 교사에, 뭐 찬양대, 뭐 엄청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는데, 신천지에 묘하게 가족이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추수꾼처럼 활동하다가 이제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아는 분은 그랬대요. 부모님이랑 매일같이 성경을 꺼내다 놓고, 이제 그분은 성경에 이거 봐라. 지금 그건 틀렸다. 그쪽에서는 또 다른 성경을 펴면서 이 봐라, 여기 이렇게 써있다. 그런 얘기를 그냥 거의 매일 했대요. 지금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지금 와 있을 수도 있죠.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죠. 최근에 최근 얘기가 있는데 네. 최근에 그 뭐야 인천이랑 부천에 네. 그 인천 마태지파가 있고 부천에 바돌로매 지파가 있는데 12,000명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거기 이제 대빵이 지파장이 근신조치 당했대요. 조인트 까이고 그래가지고 대거 이제 최근에 이게 11월 달에 나온 얘기니까 최근에 이제 인천이랑 부천으로다가 추수꾼들이 대거 잠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듣고 계신 인천 부천 분들 계시면 조심하세요. 회사 그쪽인데 회사에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그 궁금한데 그 신천지와 새누리당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신천지 측에서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 그 힘도 세고 될 것 같으니까 그쪽 접근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접근한 거다. 근데 대선 때는 정당들이 표가 될 것 같으면은 모든 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쪽 그냥 돈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듣기로는 과천 시장님이 신천지 시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던 것 정말요? 과천이 신천지 성지죠. 성지. 예. 뭐 신천 과천이 예루살렘이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에덴 동생인가 뭐 예루살렘인가.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교회가 좀 규모가 큰데 새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항상 유익 있게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신천지일까? 이제 그분들 뭐 댁이 어디냐 물었을 때 과천이다 하면 섬뜩섬뜩해. 그래서 어떤 두 분이 새로 오셨는데 근데 비주얼은 멀쩡하셨어요. 근데 약간 유심히 봤는데 뭐 그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왜 신천지에 홀리냐 하면은 되게 신천지는 말씀을 되게 좀 교리를 갖다가 자기들 교리를 치밀하게 가르치잖아요. 물론 병맛이지만. 근데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빠지는 사람들이 말씀을 되게 좀 사모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갈급하게 있는 사람들. 알고 싶고. 근데 여기에 이제 좀 들어보니까 그럴듯 하니까 이제 호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네. 제 주변에도 뭐 장로님 딸, 뭐 교회 열심히 못 드시는 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진짜 신천지가 진짜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새신자들을 기분 좋게 받을 수 없게끔 만들었어 애들이. 그렇지. 의심 서로 서로 의심하게 만들었어. 네. 그러니까 기존의 건강한 교회들조차 의심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메커니즘이 이제 에이즈 같잖아, 맞지?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에이즈 메커니즘이죠.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사람들 갖다가 키우낸 다음에 교회를 쪼개버리잖아. 네. 그리고 목사님을 쫓아버리고 자기들 사람으로 다 채워가지고 교회를 접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메커니즘이니까 뭐 교회 에이지 같은 존재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진짜 못된 놈들. 얘네는 근데 진짜 칼빵 맞을까봐 무서워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많이 나왔고 요즘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 요즘은 진짜 2011년 이후부터는 포교 방법을 예전에 약간 그런 비열하고 약간 좀 교회를 침투하 그런 거에서 이제 대놓고 저도 지하철에서 예.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대뜸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서 욕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뭐 진실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신문 하나 툭 주고 가시더라고요. 신천지 신문이었는데 공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2011년 9월 말에 가톨릭 대학교 교내에서 신천지 목사님의 강연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한번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17일 경우에는 가톨릭 대학교 정문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설문조사를 빙자해서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가톨릭 대학교에서조차 원래 가톨릭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가톨릭 대학교에서조차 특정 종교의 선정과 포교 활동을 금지합니다라고 총학생이 현수막이 막 붙게 되는 이 정도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지금 고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초조한 게 있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14만 3천이 차야 되는데 냉면 못 먹게 해야겠네. 14만 4천이 안 찰 것 같으니까 그래서 차기 교주로다가 이제 김남희라고 이제 뭐 내연녀라는 설도 있는데 여자분이야 그분도 예? 아, 여자분이 여자분. 아. 그런데 기분이 마리아 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마리아 김. 그래서 아. 이대 교주가 되지 않을까. 요새는 MBTI 검사를 바꿔가지고 지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MBTI 요새 많이 막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좌석 버스 옆면에 신천지 공고가 지금 붙어 있었다고. 신천지 교세가 전라도에서 제일 세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전에 저도 무슨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여수였나 순천이었나 거기서 탁지원 소장님이 이단 강연을 하는데 강연하는 도중에 신천지가 이제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신천지 욕을 하니까 갑자기 신천지였던 교인이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난장판을 피우는 그래가지고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정회를 시키고 쫓아내고 그랬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쪽에서 교세가 굉장히 세다고 들었는데. 아이고 어렵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이단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질문은 약간 무의미한 것 같아요. 네네. 세포도 분열하다 보면 돌연변이가 생기게 마련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어둠이 들여진 곳들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인데 존재하기 마련인데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얘들을? 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얘네들을 대해주는 게 좋을까요?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해야죠. 뭐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으면 붙잡아주고. 아, 왜냐면은 기독교가 그 기독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너네는 그놈일 수도 있지. 어 너네는 뭐 니들끼리 뭐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있냐. 그렇죠. 뭐 니들이랑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이단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신천지는 약간 이렇게 사회에 약간 이렇게 점점 안 좋은 면들 드러내고 있지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의 나쁜 면을 딱히 눈에 보이는 나쁜 면이 드러나지 않는 이단들도 있긴 있거든. 근데 그 이단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JMS나 뭐 그런 데처럼 되게 겉으로 많이 드러나 보이는 해악은 없을지라도 이단들이 보면 돈이 많잖아요. 돈 없는 이단 없거든요. 그치, 맞아. 교주가 비정상 이단이 유지가 안 되죠. 어, 그러니까 교주가 비정상적으로 부자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진짜 일부 다처제처럼 살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어 뭐 여자들을 거느리고 사는 교주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인권 탄압이 있고, 그렇죠. 어 돈을 갈취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돈을 갈취하는 메커니즘은 요즘 교회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갈취하는 메커니즘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개신교에서도 사실 좀 많긴 한데 있긴 있는데 과도한 이단은 어. 과도한 경우가 사실은 많을 수 과도한 있거든요. 과도한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게 그걸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하고 왜 우리가 그 타락한 목사님들 얘기를 네네.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면 네.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특히나 가지고 싶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 내가 특히나 이 한국의 사회 안에서 이러지면 한국 사회 안에서 그 권력이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허용하는 걸 다 하고 싶은 위치에 올라버리고 나를 견제하는 세력이 없으면 네. 정상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조차 타락할 수 있는데 네. 비정상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일반적인 권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교회 목사님 정도 권위 수준이 아니라 내가 신인 수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당연히 그 우리가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거 은행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느냐 위조 지폐를 보는 게 아니라 진폐를 계속 본대요. 진폐를 끊임없이 계속 보다 보면은 위조 지폐를 만났을 때 딱 그거를 잡아내는 다르다는 걸 딱 느끼는구나.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단을 뭐 분별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논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대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를 계속 보는 거. 것 같아요. 준비했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교리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네, 교리랑 뭐 성경, 신학 다 그러니까 성서가 무엇을 진짜 말하고 있는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정말로 뭔지 그거를 이 교회가 이 교단이 제대로 대변을 하고 있는지 진짜가 뭔지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가짜가 보이지 않을까. 너무 또 평신도들이 좀 수동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만 말씀을 전하시고 하니까 특히 주일날만 가서 그 말씀만 듣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라든지 묵상은 굉장히 또 감정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어서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공부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노력 전혀 없이 목사님이 달콤한 말 하면 아 위로 받았다 이렇게 해서 끝나다 보니까 진짜를 모르는 거죠. 진퉁배기를. 안타깝네요. 전반적으로 한국교회가 떠안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야 이단에 대한 해결책들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실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오덕왕 얘기한 것처럼 교리에 대한 어떤 그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점들만 달아서 그렇지만 엄청 잘해주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천지도 보니까 물론 또 뭐 돈을 갈취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대우를 해준다 이거지. 아니, 추수꾼도 교회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신부전증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내 그 신장 이식해주겠다 뭐 이렇게까지 접근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런 좀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접근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성 교회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잘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어떤 우리 사랑이나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 얘기 정도면 뭐 충분히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저 트위터에서 이혜수 선생님이 했던 말을 하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이혜수 선생님께서 당신의 종교가 돈을 베풀라는 말보다 돈을 내라는 말을 더 많이 하면 나와야 되는 게 맞다. 이야.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네. 교회. 기성교회도 그런 거 아니야 이제?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 길고 길었던 이단 특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과 뭐 욕설이 난무하는 요 방송을 한 달간 들으신 여러분 굉장히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번에 좀 더 재밌는 주제로 건강한 주제로 수많은 드립들 충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길고 긴 병신들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 번 듣다 보니 저희가 말실수도 많이 하고 경박스럽기도 하더군요. 이제 이런 병신들과는 그만 어울려야겠어요. 저희 다음 주제는 이단보다는 분명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더 많은 드립을 충전해서 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